사산나 마한 참을고 작은 새 집을 찾으면 발을 멈춘 이곳 어디요? 나도 모르겠네. 어느 사이 둥실 떠오를 저 달이 나를 비추면 길게 눈 내 그림자 바람 없이 흔들리네. 고요한 산자락 아래로 밤벌레의 울음소리 점은 들려 저도 위로 밤 기차의 기적소리 하나 밝혀주렴.